지워지지 않는 이 상처들이 더 너무 무거워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지워지지 않는 이 기억들이 더 너무 생생해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가져가 없이 모두 가지고 떠나줘 다신 널 알아보지 못하게 지워지지 않는 이 기억들이 더 너무 생생해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가져가 없이 모두 가지고 떠나줘 다신 널 알아보지 못하게 가져가 Thank you.